우리나라 농업연구원의 과학자들이 농업과학연구의 중심 목표 실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월성이 확증된 논뼈, 강냉이를 비롯한 다수화 우량 품종들을 농장들에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논뼈 근모 재배 기술, 서식 재배 기술 등 과학적인 영농 방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고온, 가물, 냉해, 병해충에 잘 견디면서도 종보다 높은 서출을 내는 다수화 우량 품종 육종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감자 용량액 조성에 필수적인 비료와 살충, 살균제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과소 농장들이 정보당 수확거리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 도입과 여러가지 생물농약 제품들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체계 확립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